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이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천도교 총무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류미용 선생의 서거에 점하여 24일 당 정권기관, 사회단체, 송중앙기관 일꾼들과 각계층 근로자들이 고인의 영구를 찾아 조의를 표시했습니다.